우리나라의 박봉준 내각 총리가 북창 덕천지구의 중요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여예했습니다. 총리는 북창화력발전이나 기업소, 덕천지구 탄광이나 기업소, 덕천탄광, 승리자동차유나 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생산 및 능력확장공사 정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관계부문 일꾼 협의회들에서는 전력과 석탄 생산을 늘이며 세형의 화물자동차를 계열 생산하기 위한 대체적 문제들이 더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평양 화장품 공장을 찾은 총리는 현대화공사 정령을 여의하고 건설을 타고 칠 때에 대해 강조했습니다.